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창건 48세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에 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이 반짜실라의 리념 밑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네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두 당 사이의 훌륭한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두 나라 이민들의 염원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.